지난 시간에 데카르트에 있어서 정신의 세계 신과 그런 데카르트 이성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유인물을 잠깐 보세요. 그 뭐죠? 말씀해 유인물처럼. 지금은 도처에 넘치는 여성 노출, 이건 이따 볼 거고, 저기, 글자 작은 거. 데카르트의 정신적 시각이라는 것이 있는 그 텍스트. 그 책, 그 부분, 보고. 다들 가지고 있죠? 그게,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조지 레이코프 아는 사람, 이상훈군 아나? 어떻게 알아? 동창이야? 조지 레이코프가 누군고? 그리고 있는 인지 언어. 인지 언어학이라는 건 없고 인지 심리학이라는 건 있네. 응? 있지 않나요? 있지 않나요? 하면서 내가 이 사람 양력을 한번 볼게. 언어학과 및 인지과학 연구소 교수다. 아, 인지 언어 분야의 선도적 학자네. 어. 조지 레이코프. 무슨 책 있지? 조지 레이코프가 쓴 책이? 삶으로서의 운유. 삶으로서의 운유하고 또 읽어봤어? 네. 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 다음에 프레임 전쟁 뭐 이런 책들 있죠. 근데 그런 책은 이제 지금 실용서라면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가령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언어의 틀, 프레임이 틀이니까 언어의 틀에 따라서 사태를 왜곡해서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미국 민주당의 선거 전략으로 제안하는 거지.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말 중에 언어 프레임이 잘못, 내용과는 관계없이 언어 프레임으로 승부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지. 이를테면 4대강 살리기. 근데 내용은 4대강 죽이기잖아. 근데 4대강 살리기. 물론 난 적극 찬성해, 4대강 살리기. 내 공식적으로 내 입장을 밝히는데 4대강 살리기는 찬성이야. 낙동강에 호수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좋아. 살리기는 난 찬성해요. 근데 4대강 살리기라든가, 그러니까 내용과는 관계없이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를테면 부정적인 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북한에 돈을 퍼줬다. 그 퍼준 돈으로 핵무기 만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퍼준다는 거. 그러니까 10년 동안 2조 퍼줬나 그랬지. 10년 동안 2조니까 얼마나 안 퍼준 거나 다름없는데, 마산하고 창원을 잇는 다리 만드는 돈만큼도 안 돼. 근데 퍼주는 것도 돈을 퍼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비료와 저기 농약과 쌀 뭐 이런 걸 현물로 같이 돈으로 준 적은 없거든. 한국에서 북한으로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퍼주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언어 프레임을 잘 써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조지 레이코프가 미국 민주당에 제안한 바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든가 이런 책보다도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이론서는 이게 몸의 철학이라는 책이에요. 몸의 철학,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뭐 내 몸이 튼튼해져가지고 뭐 모든 뭐 보고만 있어도 근육에 육즙이 생기면 뭐 투모스가 쫙 뿜어져 나와가지고 뭐 보는 사람들 다 막 이런 게 아니야. Philosophy in the flesh, 그러니까 몸 속에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체화된 마음의 서구 사상에 대한 도전, 이렇게 부대를 잘고 있어요. 이게 조지 레이코프하고 존슨하고 이렇게 둘이 공조한 책인데, 이 책은 내용이 뭐냐면 서구 사상에 있어서, 서구 철학에 있어서 육체와 정신의 분리라고 하는 거. 지금 데카르트 얘기가 그러잖아요. 육체와 정신의 분리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기본 틀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그리고 그 형이상학적인 기본 틀은 그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기본적인 어떤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일 텐데, 그런 경험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은유화되었는가 이런 것을 밝힌 책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지 레이코프를 읽어보고 아, 이 사람 괜찮은 똘똘한 사람이네 하면 이 책에 도전해보기를 권합니다. 도전해봤자 이건 대가리 쥐나는 책이야. 읽다 죽어 이거. 그러니까 일단 값도 장난 아니게 비싸고 32,000원이고 너무 이런 책은 사면은 끝까지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의무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 돼버릴 경우는 이제 읽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그거 있잖아요. 데카르트의 정신적 시각 이렇게 돼 있는 부분. 거기에 지금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조지 레이코프가 분석한 부분이에요. 정신적 시각이라 되는 왼쪽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조지 레이코프가 말하자면 오늘날에 왜 제가 이 조지 데카르트의 이론을 정리한 책들은 많이 있는데 왜 제가 이 조지 레이커프라고 하는 인지심리학 또는 인지언어학, 인지과학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인용한 데카르트에 대해서 코멘트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느냐 하면 데카르트가 17세기의 철학자니까 이미 한물간 사람이라고 생각이 쉬운데 여전히 데카르트의 프레임은 여전히 데카르트가 만들어놓은 정신과 육체 분리 프레임은 그 사람들이 제창했던 정신과 육체 분리 프레임은 여전히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구의 최첨단 학자들도 그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데 항상 새로운 것을만 찾다 보니까 정말 새로운 게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여기 보면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칸트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레이커프의 말을 빌려서 한번 정리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나눠 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왼쪽 페이지 574페이지 문단 새로 시작되는 부분. 데카르트는 철학이 근거할 수 있는 어떤 절대적인 토대적 지식을 보장하게 될 철학적 방법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의 방법은 그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철학을 형성했던 새로운 생각들의 다발을 만들어냈다. 데카르트의 방법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철저하게 개인의 이성에 근거한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그의 결론들 중 많은 것은 오늘날 철학 이론들에서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며 그것들은 대부분의 제1세대 인지과학의 기초가 되었다. 대부분의 제1세대 인지과학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이제 이 책을 보면 아는데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즘에 인지과학, 인지과학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따로 기회가 되면 배우세요. 중세녀 알겠어요? 네. 요새 블로그는 잘 지내고 있나? 아, 블로그 왔나? 아, 안 온 줄 알았네. 난 블로그를 싫어하니까 조심해, 자네. 다음 달에 등록했나? 네. 다음 달에 조심 계속해야 될 것 같네. 8월이 되면 스트레스가 사람들 부캐지수가 올라가죠. 마음은 이 출발점이에요. 마음은 스스로의 관념들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정신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해. 그래서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모든 사고는 의식적이다. 이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 그 말이겠고. 그 다음에 마음의 구조는 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접근 가능하다. 명징하다. 이런 말이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뭐 따로 검증해 볼 필요 없이 나는 그대로 알 수 있다. 마음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얻는데 어떤 경험적 탐구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 얘기가 데카르트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마음에 관한 지식을 얻는 데는 경험적 탐구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 자신 안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안다 이 말이죠.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 내성한단 말이죠. 내성.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알 수 있다. 저기 걸리버 여행기 숙제 안 된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숙제 안 된 사람은 오늘 따로야. 아씨, 아까 떡을 못 먹게 했어야 했는데. 짜증나게, 씨. 숙제 안 냈죠? 중세녀 숙제 안 냈죠? 걸리버 여행기. 예. 응? 오, 하나 아니야, 이름? 예, 맞아요. 예, 숙제 안 냈지. 너무 많이 썼더라고, 저기, 블로그는. 아, 블로그 말이 많아. 세 장이나 써가지고, 읽다가. 앞으로 돈 더 내는 사람, 저기, 숙제, F용지 한 명 이상 내는 사람은 500원짜리를 덧붙여서 내. 수고료를. 한 매까지는 내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강사로 해서. 두 매 넘어가면 안 돼. 인센티브 줘야지, 씨. 지금 어떤 경험적 탐구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면, 경험적인 것으로, 우리 인간 감각 경험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마음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요 네 가지가 일단 한 덩어리야. 이 네 가지 간 덩어리.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러니까 마음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얻는 데는 경험적 탐구도 필요하지 않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인간의 정신은 육체하고 딱 분리되어 있다. 요게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야, 이제. 데카르트는 정신, 즉 영혼과 신체가 탁 분리되어 있고 정신은 정신이고 신체는 신체예요. 그게 바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이야. 심신이원론. 몸과 마음은 탁 구별되어 있다 하는 거. 각각이 다 실체다. 몸과 마음은 구별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은 탈신체적이다. 이 말은 신체는 마음과 관계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몸이 물리적 실체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마음은 정신적 실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간의 본질.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정신과 육체는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은 뭐냐? 유일한 본질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신이 본질이다. 이게 진짜 인간. 인간을 정신이라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같은 정신이 없는 것은 뭐냐? 인간이 아닌 것들은 뭐냐? 기계인 거지. 자연이죠. 자연물들은 정신이 없죠. 기계라 그거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소유자이고 지배자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연물이나 동물은 인간에게 소유될 수 있고 지배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된단 말이죠. 그거는 정신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상력과 감정은 신체적임에 따라서 인간 이성으로부터 제외되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본질의 일부가 아니다. 상상력과 감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특히 감정은 몰라도 상상력은 정신의 산물인 것 같은데 데카르트는 그것마저도 빼내버려요. 신체적이라고. 그것마저도 빼내버려요. 그리고 어떤 외적 실체를 표상한 그것들의 기호는 외적 대상들의 지각에 있다. 그런데 요 상상력과 감정, 신체의 조금이라도 신체의 그 원천을 가지고 있는 지식들은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다른 관념들은 본유적이다. 그것들은 신체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외적인 어떤 것의 표상도 아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건 다시 앞에 나온 얘기. 우리의 마음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얻는 데는 경험적인 탐구도 필요하지 않다. 그것에 이어서 이런 마음에 관한 확실한 지식은 타고나는 거다. 본유적이다. 지난번에 방법소서에 나온 얘기는 신이 우리에게 심어준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죠. 본유적이다. 신이 심어줬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 마음에 관한 것은 마음은 도대체 뭘로 움직이느냐?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수학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과 관련돼 있다. 수학적 지식은 그 형식적 본성 때문에 수학적 지식은 확실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고는 마치 수학이 그렇듯이 형식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형식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용은 따져 묻지 말고 엄밀한 수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 것들은 확실하다고 말한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참다운 진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능력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짠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든가 그러면 데카르트 앞에서 이런 일 상황이 이번에 되게 짠해요. 마음이 짠해요. 짠하다는 말 알아요? 짠하다는 말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짠하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짠하다요? 네. 가슴이 찡하다. 가슴이 찡하다. 네. 그리고 가슴이 찡하다하고 짠하다하고 좀 달라요. 좀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봐요. 국어사전처럼. 안 된 마음이 들어서 약간 우울해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좀 그렇게 해봐요. 자꾸 이렇게 심심할 때 데피니션을 해봐야지. 데피니션을 사태를 놓고 도서관. 도서관이 뭐예요 그럼? 도서관이 뭐예요? 도서관. 이상한 분 얘기해봐. 도서관. 책 있는 곳. 책이? 있는 곳. 책이 있는 곳? 그럼 서점도 도서관이야? 이 사람이 이게 하드카바 들고 있을 때 조심해. 내가. 길 여기 전철 타고 다니면서 길 가면서 이렇게 헛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물의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는 훈련을 자꾸 해보라고. 그게 있어야 지금 글쓰기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야. 많이 써봐야 되는 게 블로그 자네 많이 써봐야 소용없어. 각주까지 달고 막 데피니션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데카르트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당시 사람들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철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데카르트는 수학적 지식만이 확실한 지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짠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든가 또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철학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탐구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철학의 영역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학적으로 계산되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질 수 있는 것만이 철학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데카르트가 바로 이 점에서 고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하다못해 중세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갖다가 싹 재정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철학의 혁신이야. 철학의 혁신이야. 오늘날 우리가 철학 그러면은 철학이 뭐라고 생각하나? 철학이 뭐예요? 대답을 못하면 상엽이한테 가. 근데 누나가 빨리 대답해줘야 돼. 집에 가서 이렇게 갈굼 나가지 말고.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 네. 그럼 공지영 씨도 철학하는 사람 도가니 막 광란의 도가니 써가지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철학 개념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개념을 누구에게 이렇게 할 수 없어. 근데 데카르트는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확실한 수학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 철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데카르트보다도 더 정확해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행위가 철학적 탐색이다. 이렇게 철학적 사색이 뭐냐? 철학적 사색이 뭐냐?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행위가 철학적 사색이다. 즉, 철학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철학자라 불리는 사람. 영국의 토마스 홉스. 데카르트와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날 가지고 있는 철학하고 개념이 다르죠. 동양 철학자들은 아예 철학자가 안 되지. 그죠? 뭐 이게 도를 닦아야 된다라든가 뭐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응? 계산 안 나오잖아. 우리 흔히 말로 계산 안 나오네. 아저씨 계산 공자님 계산 안 나와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제왕으로서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것. 그러면 지금 요 레포트 쓴 사람들 중에 다 이성, 뭐 조나단 스위프트가 말하는 이성, 데카르트가 말하는 이성, 이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디파인 못하는, 정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산하는 능력이죠. 계산하는 능력으로서 이성이 있는데 이 계산하는 능력으로서 이성, 요것만을 철학 개념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21세기 한국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봅시다. 지금 7월달이 됐으니까 드디어 상반기 그 상장 회사들 매출 실적이 쫙 나왔어요. 올해 제일 국내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 회사가 어딘 줄 아나? 몰라. 아나? 강준영 아나? 세상을 어떻게 사는 거야?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올해 상반기 매출 제일 좋은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상반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근호군 알아? 현대건설이야. 천문학적인 엑스레 영업 단기 순이익을 냈어요, 현대건설. 왜? 공공부문 발주가 많았기 때문에. 22조 원이 다 그리로 가는 거야, 지금. 왜 몰라? 당연히. 이건 때려 맞출 수도 있지. 지금 이번에 도서관에 여기 예산 여기 상반기 다 집행하라고 했어요. 책? 예? 네? 70%. 지역에 있는 학교 도서관들은 4월 달에 이번에 올 1년 예산 다 썼대요. 그래갖고 나보고 그러더라고. 제가 지난번에 대구에 4주 동안 전교조 강의하러 다녔는데 그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가을에 책 내시면 도서관에서 못 삽니다. 내년 봄에 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예산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일단 다 집행하라고 그랬더니 뭐든지 다 집행했대. 그래서 도서관 예산도 지역에 있는 학교 도서관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짜실짜실한데도 다 지금 예산이 집행됐는데 현대건설이 돈이 얼마나 갔겠어. 추론을 해봐. 지금 모든 그 한국의 재정 사업이 다 4대강 살리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대건설이지. 국내 건설업체 도급 1위, 도급순위 1위, 1종. 응? 일군업체 중에 도급순위 1위 현대건설로 가는 거지. 지금 현대건설로 간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가치가 뭐야? 매출이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현대건설 매출이 지금 그 질적으로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질적으로 안 좋잖아. 낙동강에 지금 호수 만드는 사업 아니에요. 도면도 없이 발주가 났어. 도면도 없이 발주가 났어. 그래, 도면도 없이 지금 발주가 났대요. 여기 대구에서 환경운동하는 선생님이 그래서 도면 없이 발주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딱 현장 소장 여기에 공기를 부어라. 그럼 그냥 붓는 거야. 우리나라 공구리 붓는 기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명박 임기 안에 80%는 공정이 끝나요. 80%는.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 즐거워하고 있어 지금. 대구 경북 발전한다고. 공구리가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라. 그래서 거기 환경운동 하냐 한 말도 공식적으로는 아닌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대 이제. 더 이상 계속하다 빨갱이 소리 듣고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매출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수치가 올라갔죠. 견적이 나오고 좋잖아. 근데 그게 좋은 거야. 근데 내용은 저질스러운 거죠.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이성만을 이성으로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자본주의 사회가 전개되는 모습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대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PDP TV 있죠? 평면 TV. PDP TV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아주 희귀한 광석이 있어요. 그 광석이 있어. 근데 그 광석이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인가? 거기서 그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콩고 거기는 우리가 생각 아유 뭐 이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응? 이런 사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응?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왜요? 왜? 뭔 일 있어요? 그 지역을 둘러싸고 삼성, 네덜란드의 필립스, 그 다음에 미국의 소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테레비에 목숨 건 회사들 다국적 기업이지.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철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수원 공장, 삼성 공장 옆에다가 이 건물 짓고 이건 오래오래 사세요 하고 들고 사시는 데 그 다국적 기업들이 그 광석이 나는 그 땅 채굴권 있잖아요. 구한말에 한국의 그 러시아 이런 광업 채굴권을 둘러싸 싸움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채굴권을 놓고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통일되고 안정된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어? 채굴권을 이렇게 따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정부 이제 그 정부에서 야 이 자식들아, 니네들 그동안 잘 뺏어먹었지. 이번에 세금 많이 내야 돼. 이러면 어렵잖아. 그러니까 내란을 계속 내란 상태가 되면 좋잖아. 그러니까 그 거기서 벌어지는 그 내란이라든가 종족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흑인들끼리 아, 저 새끼 너무 새카매, 나보다 더 새카매,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야. 저 2차 세계대전 끝나고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있고 식민지의 잔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싸움질을 하다가 지금은 그 지하자원의 보고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것을 놓고 다국적 기업들이 싸움질을 하는 가운데서 그런 것들이 조장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세계 PDP TV, 평면 TV 수출 1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럼 평면 TV 수출 1위라고 하는 숫자로 나왔는데 그 평면 TV 수출 1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생겨난 아프리카에서의 착취, 이것은 완전히 그 숫자 뒤에 묻히는 거야. 테레비 없애야 돼. 테레비를 없애야 돼. 테레비를 없애는 게 미디어법 통과 대바짜야. 테레비 없는데 뭐. 나는 사실 미디어법을 2000번 통과시켜도 괜찮아. 우리 테레비 없어. 집에 테레비가 없어.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 나는. 조선일보가 방송에 진출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 테레비가 있어도 이게 13인치짜리 브라운관 TV 있죠? 요만한 거. 요만한 것을 베란다 구석진데다 놓고 한 사람만 간신히 볼 수 있는 데로 오케이. 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집안이 행복해진다고. 테레비를 없애야 돼. 테레비 있는 분들 지금 오늘부터 집에 가서 특별히 내가 방송 모니터 요원이다. 이런 거 왜? 네? 그런 분들은 다 테레비 없애야 돼요. 테레비만 없애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런 광석들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데카르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었죠? 첫 시간에 얘기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가치적으로 더 나은 것, 인간의 삶에 더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정당화 이론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데카르트나 홉스나 이런 사람들의 이성의 재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배우게 될, 읽게 될 존 로크의 통치론 있죠. 존 로크의 통치론을 보면 이런 것들을 이런 생각을 구체적인 정치 철학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정치 이론으로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의회 속에서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어떤 모습의 사회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차분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이론이. 그래서 데카르트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딱 구별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정신이라는 단어 그럼 무조건 다 좋아 보인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그 정신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성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알아둬야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신과 분리된 신체는 기계죠, 기계. 근데 인간은 그나마 데카르트의 말에 따르면 송과선이라고 하는 묘한 장치를 통해서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동물처럼 정신이 없는 그런 존재들은 이제 철저하게 기계로 취급이 되죠. 자, 데카르트 책을 한번 펴봅시다. 213페이지. 213페이지. 펴보세요. 213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그 데카르트의 인간론에는 고통 감각에 대한 역학적 설명의 사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한 애가 하나 있죠? 그런 애들은 그냥 놔두고. 213페이지 맨 위에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인간이 자신의 재능으로 무수히 많은 자동기계, 즉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음을 아는 사람. 이건 인공적 기계죠. 인간이 만드는 기계니까. 아는 사람. 더구나 이때 많은 뼈, 근육, 신경, 동맥, 정맥 및 각 동물의 신체에 있는 부분 전체와 비교하면 아주 적은 부분만이 사용됐음을 아는 사람은 유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동물의 신체를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기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질서지어져 있고 스스로 탁월한 운동을 하는 기계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재능으로 무수히 많은 자동기계, 즉 움직이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는 기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요. 기계라고 하는 개념을. 그래서 인간이 만든 기계는 자동기계, 인공기계죠. 그런데 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동물의 신체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동물의 신체. 근데 이거는 동물의 신체는 그 어떤 기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질서지어져 있고 스스로 탁월한 운동을 하는 기계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인간이 만드는 기계에 대해서는 그냥 기계라고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있겠죠. 용납이 되죠. 그런데 지금 데카르트는 여기서 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동물인데 동물을 탁월한 운동을 하는 기계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동물을 기계로 표현합니다. 데카르트가. 기계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기계. 머신. 기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를 딱 씀으로써 데카르트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다. 인간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준 유인물, 두 번째 유인물을 보세요. 기계론의 태조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거는 지금, 다우베 드라이스마라는 사람이 쓴 기억의 메타포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기억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별로 궁금한 사람 없을지 모르겠는데,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책이더라? 2006년에 나온 책이 2006년 나온 지 꽤 됐구나. 다우베 드라이스마 그 사람이 쓴 기억의 메타포라는 책인데 이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그동안 다뤄졌던 얘기들을 갖다 쭉 이게 검토하고 있는 책이에요. 재밌어요. 이것도 읽어보면 아니 재밌단 말을 취소. 그냥 난 재밌어요. 여기 내가 그 말을 취소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냥 무심코 계속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면 읽었던 사람들이 꼭 별로 재미없던데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리 오세요. 이리. 별로 재미없던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돼. 그냥 난 재밌었어요. 이 책이. 자, 봅시다. 기계론의 태조. 지금 아까 데카르트가 동물은 인간하고 달리 기계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동물은 기계다.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육체 역시 데카르트도 인간의 육체도 기계장치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인간은 동물하고는 달리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카르트적 세계는 거기 보면 역학적 법칙에 따라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간 하나의 기계정치였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미 우리가 윌리엄 하비의 혈액순환설 이걸 갖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할 때부터 짐작을 했어야 됩니다. 기계처럼 움직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요 당시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생각한 게 천체의 운행이 기계 함체 맞물도 여기 어긋남도 없이 맞물려 움직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신체도 동물의 신체도 기계처럼 움직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유 모형이 기계적 장치를 가지고 사유를 해요. 오늘날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항성과 행성과 위성은 빛나는 톱니바퀴처럼 시계의 작동과 같은 원리로 설명되는 궤도위를 운행했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기계론적 원리가 사유하는 지성체인 인간 이외의 모든 것, 거기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이라는 말에 유념을 해야 돼. 이게 편리해.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은 기계론적 원리로 설명하면 편리해요. 이게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제일 원리로부터 쭉 추론해 나가니까 편리해. 산 물건 같은 무생물뿐만 아니라 유기적 자연에까지 적용된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 이외의 모든 것. 그러면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은 기계적인 원리로 움직인다. 그러면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이 움직이는 그 기계적 원리와 작동 방식만 알면 우리는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과학의 탐구가 촉진되겠죠. 자연과학을 탐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난번에 데카르트 방법서에 나왔잖아. 이 철학을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모든 많은 인류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이익이 되면 인간은 자연의 소유자요,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그 자연이라는 게 뭐냐? 인간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철학이죠. 좋게 말하면 인간 주체성을 드높이는 철학이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철학이라. 무지하게 싸가지 없는 건 이게. 데카르트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 발로 밟고 있게 개새끼. 아리스토텔레스 전공한 사람 뭐 하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도 그림 하나 그려야겠어. 나도 데카르트 발로 밟고 있는 데카르트를 발로 밟고 아리스토텔레스 읽고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럼 되겠네. 데카르트 방법소설 이렇게 발로 밟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형이상 메타피지카를 손에 들고 있는 디카로 찍어가지고. 씨발 이. 트위터로 올 돌려갔다 다시 안 되고 있어 안 돼. 아 이번에 한번 해야겠네. 짜증나 죽겠네. 씨앗이 나무로 자라는 현상에도 시계 메타포가 적용될 정도였다. 지금 여기 시계 메타포라는 말 나왔죠. 시계 메타포. 요거 시계 메타포. 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 당시에 데카르트 당시에 시계 메타포 이거 되게 중요한. 이 사람들은 시계를 가지고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신존재 증명도 할 때 이렇게 자, 네가 말이야 아무도 간 적이 없는 듯한 그런 사망을 갔다고 생각해보자. 네? 아무래도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 얘기예요. 신존재 증명이 있어요. 아무도 사람이 간 적이 없는 사막을 갔다고 해요. 그 사막의 그 고운 모래 위에 오로지 너의 첫발이었어. 어?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 사막을 이렇게 가다가 어머나 시계를 하나 주었단 말이지. 정교한 시계를. 응? 정교한 시계를 하나 주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정교한 시계가 그러면 그것을 자연과 이 사막의 모래바람과 도룡뇽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이 되겠어? 아니 그렇게 생각해? 아 무서운 사람이네 이 사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펠리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정교한 것이 그렇게 정교한 시계가 사막의 모래바람이 만들어낼 수 있겠냐? 분명히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신이다. 그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자. 굉장히 시계처럼 엄밀하게 작동되지 않느냐? 그러니 이 세계가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분명히 이 세계를 창조한 위대한 지혜를 가진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그 존재가 바로 신이다. 이게 바로 윌리엄 펠리가 내놓는 신존재 증명 중에 하나예요. 그때도 시계라는 메타포가 사용됐어요. 시계가. 이때는 시계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것도 되게 두꺼운 책인데요. 경도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경도의 발견. 위도 경도할 때, 그 경도. 요, 경도의 발견. 이것도 말하자면, 땅 위에 있는 시계들은 해시계나 물시계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배에다 시계를 싣고 다니려면 흔들리는 배에서 변함없는 시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제 배가 항해를 똑바로 하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 그런 항해용 시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가지 과학기술에 대해서 다룬 책이에요. 경도의 발견. 아, 두껍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도서관에서 여기 신청하세요. 도서관에 신청해가지고. 이런 건 돈 주고 사서 보면 아깝기 때문에 돈이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도 또, 요 당시에, 그러니까 데카르트 당시에는 시계라는 메타포를 가지고서 설명한다, 이거. 아까 데카르트가 기계장치 이런 얘기 쓰잖아요. 요 데카르트가 기계장치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머릿속, 요 사람 머릿속에 시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돼요.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간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간다. 이 시계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데카르트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랫동안 서구 사람들의 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메타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나오는 말 있잖아요. 이게 뭐, 금주의 금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잡고 인생은 길다. 뭐, 인생은 그거지. 시간은 금이다. 이런 거 본 적 있죠? 본 적 있어요? 시간은 금이다. 블로그 본 적 있나?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 어, 시간은 금이다가 아니라 원래는 시간은 돈이다예요. 원래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죠? 이 말을 한 사람 누구예요? 이 말 누가 했나? 예? 네? 예,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돈이라는 것이 중요한 예. 것이다. 그렇죠. 이건 이 말이야말로 미국식 자본주의를 갖다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거든. 이런 말 저기 엘리베이터 써두면 안 돼. 그러니까 알기만 하면 이거 뜯어낼 수 있는 나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써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뽕이다 이렇게 써. 아니면 니 뽕 이렇게 써. 이게 바로 시계 메타포예요. 이게 공장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시계 메타포가 어디까지 쓰이냐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시계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해 뜨면 나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 해 뜨면 나가서 일하고 일하다가 막걸리 좀 자시고 논둑에서 좀 주무시다가 풀떡 올라가고 좀 이게 얼굴 좀 긁다가 그 다음에 침 좀 딱 닦고 또 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농사 짓고 이러던 사람들을 지금 1789년 프랑스 혁명이 1789년이 서구 세계에서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 178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화라는 것이 시작이 돼요. 1830년대가 영국의 산업혁명이거든. 그리고 1848년이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때만 해도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인구의 90%가 심하게는 95%가 농촌에 살았어요. 시간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 자연의 시간에 따라 자기 몸을 맞추고 살았어. 시계가 필요 없이 살았던 거야. 그런데 1830년대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어떻게 돼? 공장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출근 시간 있고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퇴근을 하고 이제 시계를 보면서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즉, 사람이, 인간은 저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때까지, 1800년대까지 자연의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몸이 만들어져 왔어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지금 아주 선천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 왜 아니면 누구나 다 고기를 보면은 지금 사람들은 고기를 보면 막 먹어요. 왜 먹느냐? 인간이 마음 놓고 고기를 먹게 된 지가 100년이 되질 않았어. 인간이. 진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허겁지겁 처먹는 것으로 돼 있어. 이해가 되죠? 생물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먹는 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문명이 급속도로 이 생물학적인 진화보다는 훨씬 더 많은 속도를 벌리면서 발전해버렸거든. 발전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그냥 맛이 가버릴 정도로 막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아직은 신석기 이후로 그렇게 많이 진화되지 않았는데 이게 그대로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문명의 진화, 문명의 발전과 생물학적인 진화 사이에 엄청난 갭이 생겼어. 그래서 지금 수많은 범죄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구석기 시대 사람, 신석기 시대 사람 중에 비만으로 죽은 사람이 없거든. 영양과잉이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고기를 먹으면 확 먹는단 말이지. 근데 그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육식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그냥 추석날하고 설날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도서관에 오른 날 뭐 제육덮밥을 한번 먹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평소에 먹으면 아침부터 고기 먹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차라리 라면을 먹어요. 그러니까 시계 메타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데카르트 시대에 어떤 형이상학이라든가 철학이론이라든가 이런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다가 시계를 탁 걸어놓는단 말이죠. 공장에다 시계를. 그럼 사람이 착각착각 시간에 맞춰서 일한단 말이지. 그렇게 몸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맞춰서. 한국에서도 그것이 뭐예요? 새마을 운동. 박정희 시대. 농촌에서 일하던 양반들 이제 딱 마을 길도 반듯하게 놓고 그냥 꾸불꾸불 하는 게 그게 그때는 반듯하게 놓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른바 조국 근대화라는 일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농촌에서 이제 마을 길 반듯하게 만들고 농지 정리 싹 해보니까 일할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남는 일로는 이제 어디로 와? 구로공단으로 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산업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을 근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때 다 시계지. 그러니까 다 시계. 시계처럼. 시계라고 하는 메타포가 그렇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책이 있는데 그 책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시계를 둘러싼 근대화에 관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그런 얘기들을 시계라는 하나의 그 물건을 놓고 형이상학 또는 철학, 형이상이나 철학, 그 다음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싹 다루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걸 시계 메타포가 적용됐다 하는 거 알아둬야 돼요. 데카르트에 따르면 나무가 씨앗에 따라 적절한 열매를 맺는 것은 데카르트 용어 그대로입니다. 이거 철학 원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시계가 톱니바퀴의 조합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게 지금 겹다운표로 되어 있죠. 철학의 데카르트의 철학의 원리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대로 데카르트가 그렇게 말을 했어. 시계가 톱니바퀴의 조합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는 것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가 씨앗에 따라 적절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자연세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연세계를 파악했는지 알 수 있겠죠.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가 아우 나무가 씨앗에 따라 적절한 열매를 맺었어요. 참 시계가 톱니바퀴 조합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누가 글을 썼다고 해봅시다. 블로그 누가 그렇게 글을 썼으면 자네 어떻게 생각해? 댓글을 뭐라고 달겠어? 누가 자기 블로그에다가 그렇게 썼어? 제가 화분에다가 선인장을 키우는데 선인장에서 꽃이 피었어요. 근데 시계가 톱니바퀴 조합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군요. 이렇게 누가 썼어? 그럼 뭐라고 거기다 댓글을 달라고 그래? 블로그를 닫으시죠. 그렇게. 그죠? 제정신 아니지. 제정신 아니지. 우리 그렇게 말 안 하죠. 요즘에. 데카르트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철학적 한 얘기라니까. 무심코 지나갈 수 없어. 이런 것들. 시계 톱니바퀴라는 게 한치 어긋남도 없이 자연은 기계적인 조합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게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기계론적 세계관. 알아두세요. 기계론적 세계관이란 말 했으면 좀 멋있는 말 아니에요? 지금 나왔을 때 일단 아 하고 이제 다음부터 어디 가서 아 누가 예,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 우리 회사 조직이라고 하는 건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톱니바퀴처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해가고 성취를 팍 냅시다. 딱 그럴 때 우리 뭐라 하냐? 기계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군요. 이렇게 딱 말을 하란 말이야. 배웠잖아 이게. 어? 도서관에서 배워. 그런 얘기를 어디서 도서관 가면 다 배웁니다. 이렇게 말을 하란 말이지. 어? 알겠죠? 그게 기계론적 세계관. 근데 그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게 달리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요. 공구리 삽질 세계관인 거라. 눈에 보이는 자 저기 레미콘 그 차를 세는 단위가 뭔지 아세요? 루베, 그쵸? 맨루베를 품은, 그 사람 머릿속에 지금 그게 있는 거지. 70년대 한국이 기계론적 세계관의 시대였거든. 70년대 한국이. 박정희 시대가 기계론적 세계관의 시대였어요. 인간은 국가 조국군대화를 위한 도구야. 인권 필요 없어. 조국군대화를 위한 도구야. 맨놈 죽어도 괜찮아. 그죠? 조국군대를 위한 도구야. 그러니까, 공구리를 부어라. 맨루베 부었냐? 응? 턴을 몇 개 뚫었어? 길 몇 미터 났어? 이런 거 있잖아요. 계산 딱딱딱 떨어지는 거. 그게 기계론적 세계관이에요. 그게. 생각해보세요. 그 시절에 30, 40대를 보내면 그 생각이 절대로 안 빠집니다. 머릿속에. 누군가 뒤통수에서 고를 빼낸 다음에 다른 고를 넣어주기 전에는 안 바뀌어요. 정말. 각별한 일이 없는 한, 각별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거리가 있는, 지금, 나무가 씨앗에 따라 적절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계가 톱니바퀴 조합에 따라 시간을 알려주는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다. 삽질은. 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아니잖아. 그럼 이게 단순하게 이게 정치체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의 문제고 이념의 문제라. 이념 싸움 그만하고 실용적인 일만, 경제 절대로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경제도 이념이야. 무엇이 더 중요한 거는 이념에 따라서 따져 묻는 거거든요. 근대 세계 이윤은 항상 이념 싸움이에요. 데카르트의 기계론, 이건 이념적인.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바로 영국의 공장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국의 공장 주인. 1900년대 초까지도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공장에 있었습니다. 아동노동금지법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영국의 공장 주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 5살 이하에 된 어린애들이 똑바로 앉아서 일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상자 속에다 딱 넣어가지고 뭐가고 파라고 이렇게 딱 내놓고 일을 하지. 그거 딱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있죠? 그거 보면 나오잖아. 그 올리버 트위스트가 그런 얘기잖아. 올리버 트위스트 어렸을 때 거기서 일했어요. 그 얘기야.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인간을, 자, 인간은 자연물과는 달리 정신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는 기계죠? 정신 있고 기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보기에는 너는 인간이긴 한데 정신이 없어 보여. 그럼 바로 기계지. 그죠? 너 정신 차려. 그렇게 하면 정신 하나도 없네. 그러면 기계야. 그게 뭐야? 공장 주인 눈에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예요? 정신이 없잖아. 그 사람 정신이 없는 존재로 봤지. 그러니까 흑인 노예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까마니까 인간 아니구나. 기계. 아주 간단하지.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지금 저 경기도 원당이나 저기서 일하는 저 이주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 같은 착취하는 사람들 기계로 보는 거야. 그 사람. 그러니까 손 잘려도 아무 생각 없지. 아이 새끼야 손 잘리고 지랄이야. 애 바꿔라. 이렇게 기계 바꾸듯이 바꾸. 그게 기계적인 생각. 인간을 바로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 영국의 공장 주인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게 계몽이에요. 이게 계몽. 인간의 주체성이 계몽의 어두운 그림자죠. 철학사에서는 데카르트라는 이름에는 동물을 단순히 기계와 같다고 보는 동물 기계론이 뒤따른다. 방금 전에 우리가 방금서서 읽었죠. 동물은 정교한 기계다. 동물 기계론에 의하면 동물의 움직임은 기계적인 과정이 만들어낸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동물 영어로 기계화에는 기억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그러나 외견상 기억의 작용으로 보이는 현상은 기계론이 진입 문제였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헨리 캐빈디시가 데카르트가 교류하던 뉴캐슬의 후작 헨리 캐빈디시, 이 캐빈디시라고 그래도 카빈디시라고 그래도요. 이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 홉스의 주인이었어요. 토마스 홉스가 이 집안에 말하자면 일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동네 애들은 이메일 다 해서 국제적으로 좀 되는 애들은, 잘 풀리는 애들은 다 그렇지. 헨리 뭐 이런 애들 후작. 지난해 둥지를 틀었던 장소로 봄마다 되돌아오는 제비는 분명히 그 장소를 기억하며 따라서 기억을 갖고 있다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를 무시했다. 시계가 언제 몇 시를 쳐야 할지 기억한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벌써 데카르트는 계속 시계야. 시계가 때 되면 정치가 되겠네. 아이고 피곤해라. 야 두 번 쳐라. 땡! 땡! 이렇게 치는 게 아니거든. 응? 제비형 등도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고 적응된 행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비들이 시계처럼 정확히 봄에 되돌아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 모든 반론도 물리치고 항상 시계 메타포를 이용해서 기계장치 동물기계론을 주장을 해나갑니다. 동물의 기억을 기계장치로 격하하고 인간의 기억 역시 뇌의 물리적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구로 표현하면서 이제 데카르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데카르트가 한번 귀를 터주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인간의 기억 역시 뇌의 물리적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도구로 표현하면서 이게 이제 후크라고 하는 사람의 기억이론인데 기계론적 기억이론은 영혼을 비물질적 신적인 것으로 여기는 기독교의 견해와 양립할 정도로 발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의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던 위력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제사를 지내고 자네 집에 제사 지내나? 어? 제사 지내는데 딱 자네가 거기서 이렇게 절 두 판씩 해야 되잖아. 절 두 판씩 안 하고 딱 이러고 앉아가지고 저는 올해부터는 그냥 이렇게 하랍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작살나지? 호적 파지 그지? 응? 정치에 가서 몰매 맞구나. 멍석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얼마나 그 기독교적인 그것이 강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또 하나의 유인물을 보면은 여기 샤를르 드골 내 부인 이번 드골 얘기가 있잖아요. 그 현대 1900년대에 올 때까지도 이 정도로 기독교적인 어떤 그 생각들이 유럽에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건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요 데카르트의 이론 또는 이 동물 기계론이 굉장히 혁명적인 이론이었죠.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인간의 영혼마저 기계로 보는 최종 단계는 데카르트와 훅보다 한 세기 뒤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프랑스의 의사이자 자유사상가인 줄리앙 드 마 라메트리라고 나왔어요. 이 라메트리라고 하는 사람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라메트리. 드디어 기계론적 유물론에 말하자면 프랑스 기계론적 유물론 하면 라메트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돌바하 남작도 있고 그런데 일단 라메트리를 기억해 두세요. 라메트리. 데카르트에서 시작해서 데카르트부터 그 무렵부터 시작해서 지금 라메트리가 1747년 데카르트보다 거의 딱 한 100년쯤이죠. 1747년이면 30년 전쯤 끝나는 게 1648년이니까 딱 100년 후에 이 사람 역시 네덜란드의 레이덴이에요. 데카르트의 방법소설이 출간되었던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이게 뽕쟁이들의 나라야. 여기 좀 아무리 이상해요. 좀 그런 게. 네덜란드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인간 기계론을 익명으로 출간했는데, 익명 왜냐? 돌 맞아 죽거든요. 근데 네덜란드는 어쨌든 그걸 출간시켰어. 라메트리는 이 책에서 논쟁적인 방식으로 유물론을 노골적으로 옹호하여, 그 다음에 무신론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카르트가 말하는 데카르트적 세계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그리고 그 세계를 설명하는 아주 정교한 메타포로서의 시계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데카르트는 동물기계론으로 전개시켰고 그것이 계속해서 100년 정도 이어가면서 결국 나중에는 인간의 영혼마저도 비물질적이고 아니 물질적인 것으로 또는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움직여간다고 하는 이른바 인간기계론 이제 줄리앙 드 라메트리라고 하는 인간 기계론의 사상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이 인간 기계론의 사상 1747년이면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거든요. 한 50년 차이 나죠. 이게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에 아주 널리 사람들에게 유포되었던 생각입니다. 인간 기계론. 그리고 아직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 인간 기계론에서 벗어나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 인간 기계론. 그러니까 근대 세계가 가져다 준 혁명적인 인간 주체를 내세운다. 신적인 것으로도 신의 가톨릭의 그런 또는 프로테스탄트의 기독교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서 계몽주의 이제 1789년 요쯤에 계몽주의 시대에 오면은 프랑스 혁명 전에 오면은 반종교주의가 시대의 정신이 되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인간 주체를 내세우고 나왔는데 그 인간 주체라고 하는 존재들이 이쯤 라메트리 정도까지 오면은 인간 기계론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벌써 데카르트 시대부터 1600년대부터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씨앗을 뿜고 있었다는 거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